내가 작은 바람이 돼요. 가만히 그대 뒤에서 잠시 기대본다. 스치듯 우연히 바람에도 그대 내 손길을 느낄 수 있게.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 필요 있을까. 이미 그댄 나의 전부가 됐는데 전하지 못해서 말할 수 없어서 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지독한 이 사랑. 그대 날 구했나요? 못 견디게 보고픈 그대의 전부가 된 거죠. 처음부터 시작된 사랑.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. 가슴에 물들어버린 이 사람. 사랑해서 두기만 한 내가 한순간도 그댈 놓칠 수 없어.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 필요 있을까. 이미 그댄 나의 전부.